겁이 나 눈을 가린 채 너 없는 나는 너린데 새까만 맘을 멈추게 해줘 아직까지 내가 미워 Raymond said 잠들기 싫어 눈 다 빛을 깨워 하늘은 까만 지겨버린 달빛조차 날 비추지 못해 난 미로 구원의 손길 내게 쥐어준 십자가 널 마신 네 자각 반복돼 반복된 꼬만 너란 속삭이 잠들기 싫어 눈 다 빛을 깨워 초라한 내 모습 굳어질까 불안해 매 가슴 기도 눈물로 채워 나는 내가 애나애 불러가라 용을 그래도 다시 난 너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한 손으로 눈을 가리고 양쪽 길을 꽉 틀어막아도 내가 또 하는 거려 또 가리워서 들어 비려져 그 밀 Please come back Come back.